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법원 선고유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재판장 허경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적 판단과 분단 현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생명을 사실상 포기한 처사로 국제법적 인권적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19년 11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북한 어민 우범선 22과 김현욱 23은 동해안에서 어선을 타고 남하하던 중 대한민국 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이들은 합동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 이후 이들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그러나 자백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이 실제로 흉악범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강제 북송되었고 북한 당국에 의해 즉시 처형되었다. 정전 실장 등은 국정원과 통일부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 북송을 지시하고 북한 어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행정적 처리로 마무리. 당시 정부는 해당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송환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별도의 사법적 절차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개개인의 국민 하나의 목숨보다 북한의 입장을 더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추진했다. 문 정부는 이 사건을 국민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조용히 처리하려는 입장을 보였으며 탈북어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어떠한 조율도 없이 서둘러 보냈다. 이에 관련하여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적법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야 재수사 시작. 그러나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고 국정원의 고발과 검찰 수사를 거쳐 2023년 2월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핵심 인사들이 기소되었다. 2025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 상황과 법적 지침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성질상 사실 인정보다 법리 판단의 방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될 여지가 크다며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국정원이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객관적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특히 서훈 전 원장의 혐의 중 하나였던 국정원 내부 보고서 수정 지시에 관련하여 재판부는 수정된 문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서 전 원장이 대공 혐의점 희박이라는 문구를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바꾸도록 지시한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붙여도 탈북이사 밝힌 사람을 강제 북송한다는 것은 살인방조나 다름없다. 탈북자는 즉결 처형시킨다는 소문은 이미 사실이라는 것을 일반인도 알고 있다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강제 북송은 엄연한 국민 유린이며 살인방조다라고 비난했다. 재판부 판결 부당성. 첫 번째, 북한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재판부는 이들이 선원 16명을 무참히 살해한 범죄자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이들을 국민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리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법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북한 어민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들을 국내법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과 다름없다. 두 번째로, 남북분단 상황과 법적 공백의 문제.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남북한 간 법적 모순과 공백이 존재해왔고, 공무원들이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본권 보호와 법적 절차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법적 공백이 문제라면 이를 보완하고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이러한 공백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 번째로, 정부 정책적 판단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재판부는 정치적 요소가 강한 사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존립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남기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지 정치적 이유로 법 적용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사건은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침해했기에 중대성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중구 사는 40대 남성 이모 씨는 정치적 요소 개입을 이유로 사법부가 생명에 관련된 판단을 회피한다면 무서워서 한국에 살겠나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공백은 핑계, 법원의 선택적 법 적용.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없었다는 점을 주요한 요소로 삼았다.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을 때 이를 처리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북송을 결정했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탈북자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들어왔을 경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보장.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신체를 강제로 구속하거나 송환할 수 없다. 이어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인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따르면 설령 북한 주민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2019년 강제북송된 북한 어민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사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생명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 전 실장 등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선고 후 정의용 전 실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수사 지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시 정부로서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서훈 전 원장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시 말해서 재수사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외교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정책적 결정이었을 뿐인데 검찰이 이를 형사사건으로 만든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의용 서훈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공직자의 의무를 완전히 외면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들은 강제 송환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주장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도 없이 서둘러 송환한 것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 외교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본인들의 범죄 행위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는 등 반성은 없고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초래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30대 회사원 박모 씨는 정의용과 서훈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도 자신의 범죄 행각을 면제받기 위해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우려했다. 강제 북송의 국제법적 문제와 인권 침해 논란. 일반적으로 탈북자를 강제 송환할 경우 북한에서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시도의 경우 처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이를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에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Non-Refoulement Principle은 인권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UNCAT과 유엔난민협약 UNHCR에 따르면 고문 또는 사형 등의 인권 탄압이 예상되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사형될 것을 알고도 북송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 판결의 논란에 커질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하지 못한 데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이들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문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려서 탄핵 정당화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국민의 생명권에 관련된 사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슈로 삼으려 한다는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한 상태다.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개개인의 생명권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탈북자 보호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는 측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사법부가 특정 정치 집단과 결탁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등한시한다는 의혹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반응이 나왔다.